다시 한번 그 얼굴이 보고 싶어라. 몸부림치며 울며 떠난 사람아, 저 달이 밝혀주는 이 창가에서 이 밤도 너를 찾는 이 밤도 너를 찾는 노래 부른다. 맹세 슬프다.